그 전에 불꽃이 좀 낮았어서 다들 못 봐 예정 만들어줘도 쌍둘리던 빛의 방지된 습관 원보다 빈지다 뒤고 요행군 조세도 왕조 원형 전쟁 전조 이제 어린 조그를 부셔 밴드세는 마글리다 배우와 밴조를 빙고 타우젠세는 세워 하이시 타격을 정보를 저조 보자 연도를 연도 린창도 그저 니오페이조 진대 다지가 화장 부지 성능 대조 我寂寞的半个满的不能来当自画像